심심한데 플레이 버튼이나 한번 눌러볼까? 한동안 적적했던 나의 수요일 밤 10시 라디오나 틀어볼까? 디어 청취자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셸과 마티와 주디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은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 가실게요. 다가서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어. 좋아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더블 네. 네, 더블 MC. 네. 더블 MC 파트너죠. 네. MC 주디와 네, 주디와 마티가 네, 미셸이 없는 관계로. 네. 미셸 조만간 옵니다. 네. 조만간 옵니까? 네, 조만간 옵니다. 한 2주 뒤에 오겠죠? 네. 전 빨리 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저희 오늘 주제는 오프닝에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없어요. 아니요,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제 나이 또래나 더. 전 없어요. 그 항상 낮에 해주던 약간 미국 드라마인데. 미드? 네, 미국 드라마인데 그 한국 아침 드라마처럼 별로 보지 않는 그런. 아침 그런 드라마 인기 많아요. 알았어요. 그럼 점심 드라마라고 하죠. 네, 그런 류의 드라마에서 나오던 오프닝. 네. 팀이었어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주제는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거창하게 잡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아요. 내용이. 그냥 네. 약간 실수담을 나누는 네, 뭐 실패담을 나누는 뭐 그런 네. 시간이 되겠죠. 자라남에 따라 어떤 타임 매니지먼트 아래 있었나? 그런 거를 나눠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알찬 시간이 되겠죠? 네.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네. 네. 네. 무슨 아니 제가 이거 무슨 드립인지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어쨌든, 저는 날마다 달라요. 네, 알겠어요.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네, 바로 이제 태어 나고선 유아 시절 때부터 유아 시절. 아 유아 시절 때도 타임 매니지먼트가 시작이 되겠죠. 있죠. 단지 본인이 결정한 타임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이제 어머님이 결정해 주시는. 네, 어머니 식사 시간과 아니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죠. 자기가 울면은 식사를 하게 되는 아, 거잖아요. 아 뗐으면. 울면은. 울면. 네. 네. 꼭 뗐어서 때를 알고선 쓰나요 그 나이 때? 아주 갓난아기 때? 배꼽 시계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요? 네, 뭐 그게 다 울음으로 다 통했잖아요. 뭐 기저귀에 뭐를 했다든가 응 했다든가 네, 했다든가 응. 그런 것들이 다 공용화돼서 울음으로 다 표현됐잖아요. 아 근데 그 울음에도 약간 다른 점이 있대요. 어머니들은 다 이제 감별 캐치한대요? 네. 근데 제가 어머니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네. 네. 아버지겠죠? 네. 네, 뭐 어쨌든 네, 그런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 아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배꼽시계. 배꼽시계에 의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 인플루언스도 많이 받고 또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시간 흘러가는지 몰랐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이제 뭐 유치원 다닐 때는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이제 또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네. 연습을 시키려고 일부러 계획표 같은 거 짜오게 하잖아요. 진짜요? 요새는 그래요? 아, 요새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땐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약간 동그라미 가운데 시계 그려놹고 12시부터 뭐 낮, 밤. 그래요? 아, 그 유치원 때, 아침, 유치원 때 시간을 아침, 읽는 밤. 줄 알았어요? 유치원 때 말고요.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요? 해가지고 유치원 때? 아, 너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계획을 짜오라고. 네,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 바로 점프 뛰지 말려고요. 아, 그래요? 네, 유치원 좀 얘기하고 가자고요. 아, 지금 진행하시는 마티씨께서 많이 네. 당황하셨나 봐요. 네, 아니 왜냐면 그거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유치원 때까지 시간을 볼 줄 모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배운 애들은 네. 배우는데 힘들었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힘드셨어요? 저는 근데 시간을 배웠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네. 어느 순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기억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약간 6하고 막 3시하고 막 옆으로 가는 시간들이 네.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뭐 45분 이런 거? 네, 그런 게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시간을 못 읽는지라 그런 타임 매니지먼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주변에서 많이 해주죠. 네,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막 얘들아 이거 하자 그러면 아 그냥 이거 하는 시작인가 보다.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근데, 컸죠. 근데 요새는 네. 또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아마 요새 유치원생들은 시간 읽는 법 다 알 아, 거라고 진짜요? 생각돼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유치원 때에서부터 뭐 영어 교육이나 뭐 수영 교육이나 근데 조기 교육 한다고 또 엄청 극성이잖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예전에는 제 나이 또래는 학교에서 맛볼 만한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세대들은 유치원에서 맛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 가고 나서 이제 얘기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하셨던 거. 아 이제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아 다행이네요. 네. 학교 가면은 네. 학교 가면 우선 시작부터 일단 컴파스로 동그라미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죠. 가운데 네. 점 찍어놓고 그렇게 쭉 연필 돌리면 네. 그렇게 시작해서 전 그게 숙제였어요. 시간표 짜는 거예요? 네. 그거 몇 시에 자고 몇 시부터 네. 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 하고 근데 딱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네. 저 친구 거 베꼈던 것 같아요. 그냥 얘가 뭐 하나 해서 그냥 똑같이 쓰고. 네. 아마 학교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나 처음으로 그 시간 제약을 받는 첫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처음부터 그 사회생활의 기본인 시작 시간부터 지키는 그쵸? 거.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다들 직장에 혹시나 생기게 된다면은 그 출근 시간 같은 격인 같은 격인 그냥 학교 등교 시간 네 그런 틀을 어떻게 보면은 교육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네, 갑자기 왜 벌써 컨클루전이 나오는 이유가? 아,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뭐 네. 어쨌든. 네. 네, 그런 틀 하에 있어서 또 퇴근 시간까지 끝나는 학교 시간. 네, 그런 것까지 또 단락 이렇게 또 서브젝트 간의 이 나눔 가운데 있어서 휴식 그렇죠. 시간도 또 정해져 있고 또 점심 시간도 정해져 있고 약간 진짜 이런. 틀의 네.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약간 외부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렇게 막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정해서 15분 딱 이것만 하겠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요? 네, 학교에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종 치면 학교 끝나고. 아 네. 근데 그런 게 많으니까 뭐 집에 가서 내가 한 시간 동안은 이걸 끝내고 그런 막 이렇게 딱 짜여진 계획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초등학교 때 집에 와서요? 네 집에 와서 집에 와서는 그랬죠 네. 네. 근데 학교 내에서는 철저한 그 아 그렇죠 사회생활 단체생활 이런 거에 물든 그런 청소 시간도 있고 네 그런 타임 매니지먼트 네.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그러다가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전 처음 이제 아 진짜 타임 매니지먼트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NCA 시작하면서 네. 한국은 이제 수능 네. 그 고1 때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맞나요? 저는 안 해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1 때부터 아 미셸이 있었어야지 이건 답변이 가능했었네요. 아니 근데 미셸 씨도 고등학교 이 나라에서 나왔잖아요. 나오긴 나왔어도 다니지 않았을까요? 잠시만요. 저 기침 좀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약간 라이브 방송 같은 느낌이 있었네요. 네, 기침이 나고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그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과목의 선택이 없었잖아요. 특히나 초등학교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물론 시간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에 어떤 과목을 하느냐는 그래도 본인이 나중에 가서 거죠. 본인이 네.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는 훅 뛰어넘네요. 아니요. 뛰어넘지 마요. 왜냐면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대학교 가기 전에 이 나라는 네. 좋았던 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약간 연습 같은 걸 하잖아요. 뭘요? 그 스포츠 저희는 PE가 네. PE 그 스포츠 시간이라고 하죠. 그게 옵션이었어요. 그러니까 고3 때부터. 옵션이었다는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됐다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무조건 해도 되는데 네. 옵션으로 해도 되는데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죠. 무조건. 아니 컴펄서리죠. 근데 고3, 고2 때도 안 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과목을 그때도 선택할 수 있어서 그래요? 초이스였고. 그러면 고3 때만 그런 게 아니네요. 네, 근데 고3 때는 이제 완전 그냥 그 시간을 빼고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네. 약간 그 시간에 아예 빠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뭐 그걸 짤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약간 좀 준비 단계? 네. 가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대부분 놀긴 했지만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막 밥 먹고 막 이랬지만 밥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네. 왜냐면 저희는 자유였기 때문에 아니 그거 그 자유였다는 건 알겠는데 나갔다 왔다 할 수 있었거든요.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아, 네. 밥 먹어서 식당 가서 수다 떨고 막 아 그게 재미였구나. 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보냈어요. 도서관에 있었던 기억이 없네요 저는. 네 뭐냐 한국에 계신 청취자들을 위해 조금 설명하자면 뉴질랜드 내에서는 이제 15살이 되면은 드롭아웃을 할 수 있어요. 그 학교를 자퇴를 할 수 있어서 심지어 뉴질랜드는 뭐라고 하지 그런 거를 어프렌티스십을 뭐라고 하죠? 그 진짜 프랙티컬하게 네. 그쪽으로 기술 쪽? 네 기술직을 15살 때 하고 나서 누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어프렌티스가 제자 뭐라고 약간 하는? 그런 거죠. 약간 네. 수제자 약간 네, 그런 느낌인가? 그런 한국말로 수제자면 거창해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본으로 아 뭐라고 얘기하지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어프렌티스십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시스템 아래 그냥 그런 가끔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15살 때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선 그렇게 예를 들어 뭐 빌더나 그런 네, 거를 그쵸. 하러 간 친구들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대학교 홀로 다 뛰고 하는 친구보다 훨씬 더 잘 버는 경우가 여기서는 수다해요. 그쵸. 많아요. 왜냐면은 그 친구 15살 때부터 했으니까 경험은 많죠. 네, 경험이 이제 그 대학 졸업한 친구가 졸업했을 때 이 친구는 10년 경험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질랜드에서는 특히나 경험을 많이 쳐주기 때문에. 근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은 물론 있어요. 다 그런 것이지 않은데 성실하게 쌓아왔다면은 네, 10년 동안 쌓아왔다면은 네,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타임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교 가서 훨씬 더 이제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하게 되죠. 네. 그거에 대한 클래스도 따로 있어요. 네. 대학교. 근데 그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물론 직업하고 좀 타임 매니지먼트하고 살짝 동떨어진 기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거를 10년 단계로 봤을 때는 이 자퇴를 하신 분은 그거를 착실히 태클을 자기 분야를 쌓아온 타임 매니지먼트를 해온 거고 이분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부를 통해 자기 시간을 보내서 네,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그렇죠. 네. 타임 매니지먼트 이것도 타임 매니지먼트인 것 같아요. 결국에 본인의 인생 타임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네, 네. 되게 넓게 보네요. 네, 그렇죠. 뭐. 근데 전 어렸을 때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있는 근데 보통들 한국 그런 사상을 가지고 네. 오신 분들은 그게 특히나 한국에서는 다 약간 해야 홀대 되니까. 전문직이 그렇게 그 약간 전문직이 그렇게 막 각광받는 직업들이 그렇죠.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중졸이 네. 한국말로는 중졸이잖아요. 그게 왜냐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약간 그게 개념 자체가 생각이 드니까. 한국에서 종졸이랑 여기서 중졸이랑은 그 뜻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상당히 그렇죠. 이해 분명히 아마 많은 분들이 못하실 법도 한데. 한국엔 중졸하면은 그 못 배운 사람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분야 자기가 다른 거 하고 싶어서 그쵸. 학교를 그냥 학교에서 주어지는 공부 말고 다른 공부를 한 사람 실제 삶의 공부를 한 사람 뭐 이런 그냥 다르다고만 여기지 네. 그게 뭐 그렇게 네 그렇게 그 한국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인식이 된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그 부분인 거고 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랬듯이. 그래서 네. 대학교에 와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아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네. 뭐 한 10개를 짜면 뭐 하나 하는 한두 개 하는 정도? 네. 뭐 그 정도 되는데 대학교에 와서 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고 1학년 때 네, 그 1학년 때 클래스를 또 따로 해줘요. 그래서 뭐 시트도 되게 많이 주고 엑서사이즈도 하게 하고 네. 그래서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배웠던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필요 있고 그렇진 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네. 다 적성 찾기죠, 뭐. 그 적성 찾기인가요? 네. 그럼 더 슬픈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네, 네. 일단 노래 먼저 듣고 갈게요. 네. 한 곡 뽑아주세요. 네. 뽑아볼까요? 네. 제가 정말 좋아 이건 정말 베스트 톱 10. 네. 뭐 한번 읊어보세요. 네. 전인권의 이것만이 내 세상 듣고 가실게요. 세상은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나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잘 듣고 오셨나요? 잘 듣고 오셨나요? 네, 제가 물었습니다. 전 잘 듣고 왔는데요. 네, 저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전 집에서도 듣고 여기서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하시려던 네, 아, 아까 네. 대학교 네. 대학교가 진짜 중요한 게 일단 들어가면 뭐 수업은 시간표를 짜주긴 하지만 가고 네. 안 가고는 본인 선택이잖아요. 짜줘요? 그러니까 스케줄표를 짜고 가고 안 가고는 솔직히 본인 선택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렉처들은 레코딩 되는 것도 있고 그 어떤 네. 분들 일도 하고 거기에다가 공부까지 하고 클럽 활동도 하고 본인 취미생활도 있고 하니까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네. 그냥 진짜 자기 일주일 스케줄을 본인이 계속 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타임 매니지먼트가 아닐까. 맞죠. 네, 자기한테 주어진 이렇게 틀이 아니라 자기가 좀 더 프리리하게 짤 수 네, 있는 그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것들이 대학교에서 실제 좀 더 고등 중고 초중고는 이제 좀 더 틀 안에 많이 잡아놨다면은 이제 대학교는 진짜 사회에 바로 준비시켜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단계라고 생각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대학교에서 준비를 했다면은 그렇죠. 좀 더 사회로 더 넘어가서 직장 생활은 어떨까요? 직장 생활이요? 네. 직장 생활 해보신 우리 마티 씨는 어땠나요? 네. 우선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뉴질랜드 회사랑 한국 회사랑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뉴질랜드 회사 또 뭐 회사마다 나름 다를 텐데 우선 퇴근 시간을 나름 잘 지켜요. 키위회사 나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키위회사 잘리지 않으려면 키위회사라고 여겨지는 회사들은 네 퇴근 시간이 칼이에요. 아 그렇죠. 퇴근 네. 시간은 칼이죠. 네 퇴근 시간이 은근히 칼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제가 뭐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듣기로는 뭐 그냥 뭐 6시 끝나는 시간은 그냥 그 무시되고 뭐 그 얘기도 9시 있잖아요. 12시까지 그냥 막 월화 수목 금금금 이 단어 모르세요? 몰라요. 월화 수목까지라고 계속 네.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일을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에서 금금금이에요. 그냥 카톡으로도 연락 오고 전화로도 네. 또 오고 하니까 결국에 일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이 통과된 게 주말에 답 안 해도 되는 걸로. 아 진짜요? 네. 법이 통과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 나라에서도 이 나라가 어쨌든 칼이잖아요. 퇴근은 네. 그래도 연락 오는 회사는 있더라고요. 키 회사 네. 사람인데. 네. 그건 상사가 그런 회사 방침만 아니라 상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은 네. 아는 분이요. 제가 아는 네. 분은 다른 직원이 애뉴얼 리브를 갔어요. 네. 애뉴얼 리브는 솔직히 건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연락이 와서 네. 이거 좀 해달라고 네. 연락이 와서 보통은 연락이 안 오는데 네. 돌아와서 엄청 저희에게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다들 뭐. 그런 경험은 그런 경험 뭐 다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오피셜하게 컴플레인트를 제출하느냐 불만을. 아니, 아 그럴 수는 없죠. 아니 근데 뭐 할 수는 있죠. 네 해야 되니까 못 하는 건데 뉴질랜드 상에서는 딱히 못 하는 건 없잖아요. 한국이랑 좀 다르게. 못 하는 건 내 거죠. 뭐 못 하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키위들은 다 해요 그런 거. 근데 그렇다고 100% 뭐 본인 이익이 돼서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뭐 근데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직장인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약간 그 몸짱이 되고 싶은 뭐 분들이거나 뭐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 관리가 투철하신 네, 분들은 네. 아니면 자기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네. 운동할 시간을 짬을 내서 가야 되잖아요. 네. 일 끝나고 솔직히 피곤한데 네. 짐까지 저 몸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일찍 일어나서 가시는 그건 분들. 정말 신급. 네. 정말 제게는 신급. 네. 그리고 또 네, 맞아요. 맞는 말이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새벽에도 가시는 분들 진짜 일이 늦게 끝나는데 운동하는 거는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정말 대박 정말 네. 대박이에요 진짜 꼭 가시더라고요 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마티 씨는요? 네? 아니, 저는 짐을 끊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아 그래요? 끊어본 적 제 손으로 끊어본 적 없어요 네. 누가 같이 다니다고 그 프리파스 그거 해가지고 한두 번 다녀봤는데 저만 도네이션을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네. 짐에 저는 돈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돈을 왜 그렇게 많으세요? 아 많은 게 아니라 항상 갈 것 네. 같아요. 항상 다음 주엔 꼭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요? 항상 꼭 갈 것 같아요. 왠지 그다 다음 주는 내가 꼭 갈 것 같아. 그래서 캔슬. 짐들이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네.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끊어버리죠. 아 그래서 서스펜드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 스톱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또 내 자신을 속이고 또 내 자신을 모르고 다음 주에 갈 것 같아서 진짜 못 끊고 있죠. 다음 주엔 갈 겁니다. 아 내일 갈 겁니다. 내일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꼭 갈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점. 저 진짜. 뭐라고 말을 드려야 될지 제가 감히 아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마티 씨 마음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답도 없네요. 아 그런 마음 말고 따뜻한 마음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몰라요. 제가 모르겠는데 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제가 모르겠는데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는데 무엇을 느끼는지 아 그냥 제가 안다고요. 제 이 얼매임이 느껴지시나요? 아 그 마티 씨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막혀가지고 이게 따뜻해졌나 봅니다. 아 뭐 어쨌든 공기가 통해야 되는데 막혀서 어쨌든 네. 하여튼 그렇게 타임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고 네. 또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또 위켄드에 또 맞아요. 이틀 논다고 빠듯하게 일정을 정해서 진짜 알차게 노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것도 다 타임 매니지먼트의 일종이죠? 네, 일종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자기한테 리워딩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한테 또 리워드 주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건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스트레스도 어쨌든 줄 뿐더러 본인에게 더 본인 잡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 삶에 있어서 뭐 질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본인 satisfaction이 더 그래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물론 저는 딱히 그거에 동의하는 바는 아니에요. 네, 어쨌든 네. 네, 동의 안 하시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동의하면은 뭐 천천히 넘어가나요? 마티 씨 동의 따위 필요 없음. 네, 어쨌든. 어쨌든 시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어쨌든 시간은 어쨌든 24시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도록. 네, 제가 좀 팁을 나름 네. 나눠 보실까요? 네, 뭐 아주 성대하고 막 위대한 팁은 아니지만 거창하진 않나요? 거창하지 않는데 어쨌든 계획을 보통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잡잖아요. 계획은 필요하죠.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앉아서 어디다 적어서 하는 거를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네. 네, 왜냐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왜 굳이 시간을 떼내서 앞에 시작할 때 바빠 죽겠는데 그걸 떼내서 하느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해서 그런 분들한테 뭐 그냥 근데 해보고 나서 스타일? 스타일도 있고 네. 그런데 약간 시행착오로 겪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는 스타일이에요. 뭐 마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안 물어봤는데 아 그래요? 아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아 궁금하실 수도 있죠. 네, 청취자분들이 네. 궁금해하실 수도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도 안 물어봤지만 대답하기를 그 모든 거를 시작하기 전에 안물안굶 네 시작하기 전에 그 적는 걸 좋아해요. 적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다 짜고 바쁘면 오히려 더 그래요. 바쁘면 바쁠수록. 네. 아 진짜 당장 이게 물컵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럴 땐 안 하고 진짜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느껴질 때 앉아서 적고 그 계획을 짜는데 시간을 써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뭐 부분이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은 네. 기본 처음 팁은 방금 얘기했듯이 처음 계획할 때 쓰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적는 시간, 정리하는 네, 시간이죠.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크리스찬 분이나 어떤 분들은 뭐 큐티하는 시간을 같이 겸하게 해서 약간 기도하고 뭐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지내볼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뜻 안에서 지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큐티할 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약간 큐티 겸 기도 겸 이제 계획 짜는 시간? 너무 겸겸 네,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조금 네. 어쨌든 네 그런 계획을 할 때 이제 제일 도움되는 거는 우선 정확한 정보인 것 같아요. 이 예를 들어 뭐 뭐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딱 이렇게 보통 흔히들 안 정하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 야 우리 뭐 할 건데 뭐 몇 시까지 할 거야 이렇게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놀 거야 이러면은 그냥 놀다가 그냥 시간 끝날 때까지 놀고서 오는데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아 진짜요? 네 아니면은 뭐 몇 시에 이따가 밤에 보자 이러면은 몇 시에 이렇게 저는 친구끼리 네, 만나는데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래 상대 친구들이 좀 까다로워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놀 때도 그래요? 놀 때 난 오늘 몇 시까지 예를 들어 들어갈 오늘 거야. 뭐 톡할까 뭐 이러면은 몇 시에 할 거야 그러면 뭐 나중에 이따가 봐가지고 자기 끝나는 시간 봐가지고 하면은 아 저는 솔직히 그거는 안 만나요? 아니 안 테이크해요. 아 진짜요? Roughly라도 시간을 항상 정하게 해요. 어. Roughly라도. 좀 네. 좀 저랑 좀 다르네요. 저는 무조건 좀 정하게 해요. 그래야지. 아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뭔가요? 궁금하네요. 단점은요? 단점은 상대방이 저를 까다로워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아예 안 만나는 경우도 있었나요? 뭐 그럴 사람도 있으리라 봐요. 근데 지금까지 남은 사람들은 그걸 오케이 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뭐 조금 까다롭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는 봐요. 아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픽업할 때 항상 네. 저는 네. 한 뭐 이때쯤 네. 해서 뭐 지금 이때쯤 끝나면 뭐 한 요때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항상 마티 씨는 그래서 언제 몇 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거기 있었네요. 네, 왜냐면 라플레라도 알아야지 제 계획이 이게 거의 한 네. 분 단위로 짜여져 있는데 물론 지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라플레라도 네, 그래서 오늘 좀 타임프레임을, 늦게 오셨죠.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오셨죠? 아 근데 이거는 네. 평소보다 좀 앞당긴 시간이었잖아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청취자들은 잘 모르시니까. 아 근데 네, 저희가 원래 잘 모르시니까, 7시에 네. 모이는데 7시에 모이는 게 아니라 제가 7시에 주디를 픽업해 드리죠. 네, 근데 저희가 네. 오늘 좀 시간이 일찍 남아서 6시 50분에 오시기로 했어요.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일찍 가고 네. 싶은 마음에 오늘 좀 해야 될 게 좀 있어서. 네, 그래서 먼저. 네, 제가 먼저 6시 50분 오시겠다고 그래서 아, 그 저는 좀 일찍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굳이 아, 나는 6시 50분까지 갈 것 같다. 이랬죠. 아니요. 주디가 이랬죠. 45분 하는데 본인도 긴가민가 하셔서 그럴 바에는 그냥 50분으로 딱 정해서 나는 그때 가겠다. 네, 딱 정했죠. 네. 근데 늦으셨죠. 뭐 3분 정도 아니죠. 늦었어요. 4분. 솔직히 5분. 솔직히 5분이다. 아니, 그래, 5분 합시다. 인정할게요. 그렇게 네, 칼같이 지키시는 분이. 아니, 저 칼같이 그렇게 많이 지키진 않아요. 네, 인정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할 거는 네, 사과를 받았네요. 네, 사과를 죄송합니다. 받았네요. 네, 계속하시죠. 네, 어쨌든 그 라플리라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to 10 minutes라고 치고 유동성 시간을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이제 짜죠. 그런 근데 부분, 그게 좋죠. 네. 할 수 있는 거를 뭐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동기부여 그런 다른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계획 같은 거 짤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상당히 편리가 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이건 팁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동기부여 부분이 있잖아요. 네. 시간 관리랑 동기부여랑 연관 같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친구 네. 만날 때도 전 친구 만날 때 끝날 시간을 잡아두고 만나진 않거든요. 네. 그냥 진짜 아, 저도 잡아두진 네. 않는데 제가 예를 들어 바쁘다 보면은 네. 네. 아무튼 그런 하여튼 그런데 뭐 친구들 네. 만날 때나 뭐 제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게임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걸 할 때 뭐 한 게임 더 하면서 네. 뭐 10분이 30분 되고 막 1시간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시간 관리도 있지만 동기부여도 네.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왜냐하면 그 어쨌든 좋아하는 걸 하다가 끊고 다른 걸 하려면 그 정도 어느 정도의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팁이죠.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 적이 많기 때문에 네. 되게 그 이거를 내가 끊고 그 다음 일을 하면 네. 내가 내일 할 일이 더 줄어든다든지 그러니까 장점을 종이에 써놔요. 네.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뭐 컴퓨터 게임을 네. 하기 전에 벽에다가 그걸 붙여두고 네. 딱 제가 끊을 시간이 오면 그걸 계속 보면서 아 그만해야 돼 하고 계속 자각시키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그렇군요. 저는 네. 뭐 그런 럭셔리는 없었고요. 엄마 아빠가 그냥 1시간 정해주면 딱 1시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네 근데 제가 또 그 네. 방금 말씀드렸던 친구 만나는 거 끝나는 시간은 정해지는 않고요. 단지 원래 같았으면은 몰라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자기가 뭐가 있으면은 그냥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다 하고 싶은 욕심. 아 하루 안에 그걸 그래서, 다. 네 하루가 아니라도 일주일 단위로라도 다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꾸겨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끔은 이제 그렇게 오버로드 돼서 네 오버로드가 됐는데 어쨌든 그 타임 프레임 내에 되면은 이런 뭐 될 수 있는 그거를 알기에 그리고 또 그런 칸들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로 많이 짜는데 예를 들어 그날 혹시라도 한 시간이 밀려가지고 예를 들어 친구 9시부터 만나가지고 뭐 10시 했는데 10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뭐 11시 밀려가지고 그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딘가에다가는 두기는 해요. 좋네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면 저는 계획을 짤 때 저도 전 매일 계획을 짜거든요. 네. 근데 끝나는 시간을 항상 안정해두고 네. 그냥 이 할 일 끝나면 그냥 다른 거 한다라는 식으로 해요. 왜냐면 저는 하나를 하다가 중간에 끝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어중간하게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안정해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많이 끝내는 일은 없어요. 네. 정말 바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친구가 게임하자고 했는데 우선 제가 뭐가 할 거가 있으면은 또 게임은 같이 하고 싶고 이러니까 멀티태스킹 하시나요? 아니 멀티태스킹 네. 절대 안 하고요. 게임할 때 게임에 집중해야죠. 어쨌든 멀티태스킹은 안 하고 네. 네, 그 뭐지? 그렇게요. 이따 2시에 들어갈게. 뭐 이런 식. 아. 그때까지는 이제 무조건 집중해서 해야 될 걸 한다 이거죠. 그게 되나요? 전 안 되는데. 아,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그 만약에 진짜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뒤에 며칠 뒤에 또 할 수 있는 시간 그럴 경우도 없을 때는 못 한다고 하죠. 근데 그때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해놓고 그때 할 수 있으면은 2시에 들어가서 몇 분까지는 할 수 있다. 아니면 잠을 조금 포기하는 그런 네 그런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뭐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 그렇게 시간이 딱딱 끊매줌이 정확해지니까. 진짜 칼같이 끊으시나 봐요. 아니 칼같이 끊는진 않은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가 있어서 다음에 넘어가더라도 그 플랜은 가지고 있어요. 뒤에 어떻게 커버할 건지. 네 그런 게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픽업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누가 예를 들어 가끔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교회나 뭐 그쵸, 있죠, 축구나 많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여러 명이 픽업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주장을 했을 때는 이런 거를 다 정보를 얘가 몇 시에 어느 정도 누가 픽업하고 이런 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딱딱딱 예를 들어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네. 예를 들어 누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럼 잠을 늦잠까지 자가지고 누가 원래는 뭐 A가 B를 픽업하려고 했었는데 B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전화 안 된다고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 제가 A한테 우선 C부터 픽업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가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가 많이 있으면은 네. 근데 모르면은 지금 A가 누구를 픽업하고 이런 것조차도 모르면은 그냥 알아서 하려니 해놓으면은 결국에 그쵸. 게임 갔을 때는 안 와가지고 거죠. 늦게 오거나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안 데리고 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과반사인데 저는 그런 경우는 나름 적었어요. 그러면 네. 굉장히 유용하네요 이 스킬이. 그러면 교회 픽업을 혹시 맡고 계신가요? 네? 교회 이렇게 이제 집 갈 때 픽업 저희는 하잖아요. 교회가 작아서 우선 제가 그 뭐 눈이 최근에 얘기했듯이 그 리더를 맡은 후에는 그 교회 끝나고 리더 모임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네 뭐 제가 했습니다. 네. 뭐 이 스킬을 아주 유용하게 아니 그거는 제가 그 담당은 제가 아니어가지고 그걸 뭐 관리하시는 뭐 픽업 어떻게 누가 픽업하고 그거 관리하신 분이 했겠죠. 근데 혹시 네, 저는 이제 이 계획이 네. 어쨌든 다 같이 한 계획이잖아요. 뭐 네. 혼자 한 계획이면 뭐 틀어졌을 때 본인이 책임지면 되지만 네. 만약에 다 같이 했는데 이렇게 계획이 틀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니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욱하시는 뭐 그런 부분 있나요? 왜냐면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건 무슨 폭로인가요? 아 폭로라기보다는 이런 약간 성향이 있어서 그런 뭐 거죠. 좋은 거죠. 네, 좋은 스킬이죠.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플랜을 다 짜놨는데 기본적인 플랜에서 솔직히 네 솔직히 실토할게요. 네. 네. 아 왜냐면 예를 들어 침범을 목격했습니다. 뭘 목격했어요? 오케이, 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요? 네. 뭐였더라? 모르겠는데 잠시만 뭐 어쨌든 네네. 그랬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내가 짜놓은 스케줄에 침범을 당했다고 여겨졌을 때 제 스케줄이 존중을 못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 의해.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저를 알는데 그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의 성향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항상 매번 그런 사람이에요. 약간 그래 가지고 일부러 다른 사람의 스케줄을 펑크내는 네. 그러면은 네. 일부러 또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이미 할애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애된 네. 시간도 넘어가서 침범을 다른 아주 것, 네 아주 그냥 제 스케줄을 망쳐버리는 그런 네, 네 행위를 했을 때 좀 네 좀 많이 네. 본 것 같아요. 많이 봤다고요? 네. 언제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 아 왜냐 그분을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 얘기 그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아 알겠어요. 네 알아요 알아요. 아 네. 근데 아 그분이 네 저희 청년부를 안 나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됐죠. 아니 근데 원래, 네, 제가 말을 이걸 꺼낸 의도는 네. 마티 씨처럼 이렇게 청취자 분들 중에서 네. 이런 성향이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설명을 너무 잘 못했어요. 마치 제가 뭐 갑자기 뭐 제 저를 침범 받으면은 그런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건 네.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 픽업 하시는데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네. 가게 되는 심지어 저희 집이랑 멀어요. 네. 근데 기분 마루한데 어쨌든 침범이 당했죠. 침범이 아니, 침범이 아니라 30분 전에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거기 아니, 픽업하는 게 지금도 많이 화나실 것 같은데 지금 당연하죠. 30분 전 제가 거기 가는데 네. 30분 걸리는데 30분 전에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결국 늦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열받으면 하죠. 그거는 인간으로서 그렇죠.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임 매니지먼트 안에 네. 분명히 다른 사람의 스케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존중하면서 같이 네. 어쨌든 팀워크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애초에 팀워크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아 네. 네. 네.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이제 계획을 짜실 때 다른 사람의 스케줄까지 이제 고려하면서 같은 만약에 뭐 회사라면. 그러니까 네 사람 잘 그렇게 게 잘 그렇게 팀워크를 짜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아 그 지금도 많이 화나신 것 네, 같은데 아니, 그게 네네.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그때가 알아요. 알아요. 제가 네 아직도 좀 네, 그래요. 네네. 솔직히 한두 근데 요새는 잘 하시고 계시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럼 됐네요. 네. 아, 발전하고 계시네요 그분도. 네. 아 근데 그때는 막 30분 전에 연락 오고 막 그리고 심지어 막 다른 사람 탓하고 막 본인 잘못인데 막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니까 더 열받죠. 막 아 지금 마티 씨 결국에 한탄을 듣고 계시는. 네, 결국에 똥 치는 건 전데. 열심히 아니, 많이 치우셨네요. 누가 잘못했던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에 똥 치우는 건 난데 네. 본인들이 안 치우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계획을 네. 짜실 직장에서라도 네. 다른 사람의 이제 그 스케줄을 고려하면서 팀워크를 네. 잘 이뤄갈 수 있는. 네 갑자기 훈훈하네요. 네 훈훈하게. 네, 노래 타밍인가 봐요. 네 노래 타밍 이미 왔기 때문에 제가 네. 랩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한탄을 하시니까 네. 괜히 이 얘기를 했다 하기도 싶고 노래 한번 듣고 하죠. 리프레시 합시다. 네, 네 그러니까요. 다음 곡 무슨 곡인가요? 다음 곡은요 그럼 짐 크러치의 타임 인 어 버틀 듣고 가실게요. 네 이 노래 엄청 좋습니다.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is to save every day till eternity passes away, just to spend them with you. If I could make days last forever, if words could make wishes come true, I'd save every day like a treasure, and then again I would spend them with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once you find them. I've looked around enough to know you're the one I want to go through time with. If I had a box just for wishes and dreams that had never come true, the box would be empty except for the memory of how they were answered by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once you find them. I've looked around enough to know you're the one I want to go through time. 네, 잘 듣고 오셨나요? 네, 네, 제가 또 얘기를 좋네요. 목소리가 네, 되게 좋네요. 네, 이 노래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경험당에서 네. 조금 많이 사이드트랙 됐는데 네, 네. 그럼 혹시 주디는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타임 매니지먼트 팁이 있을까요? 저는 저도 어쨌든 24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고 싶어서 15분 팁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한번 15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 네. 15분 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짜투리로 남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뚜벅이기 때문에 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차가 왜 없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네, 네, 사이드트랙 죄송해요. 네, 네, 없어요. 또 화날 뻔했네요. 네, 네. 제가 운전을 잘 못한답니다. 어쨌든 15분 팁이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네. 뭐 누구를 약속을 기다리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늦게 나온다거나 네. 했을 때 15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장 쓸 수 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 네. 5분, 15분 둘 다 괜찮아요. 네. 뭐 가장 흔하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5분, 15분 동안 책을 읽는다고요? 네, 근데 진짜 한두 페이지 타고요? 정도? 하여튼 그렇게 그게 머리에 남아요? 아, 모르죠, 그건. 어떻게 왜냐면 저 왜 팁으로 추천해요? 왜냐면 저는 책은 안 읽어봤어요. 네, 그 뭘 해보셨나요? 가장 흔하게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제가 네. 해봤던 거는 네. 뭐 정말 짜잘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뭐 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네.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든지 그때 하나하나 리스트 적어놨다가 네. 그런 짜투리 남는 시간에 그걸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뭐 한두 시간 안에 내가 다른 곳에 정신 팔리지 않고 정말 끝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만 딱딱딱 끝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네. 15분 정말 시간 많아요. 네.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15분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15분 내에 혹시 책 하나 읽으셨는데? 예전에? 제가요? 네. 제가 뭘 읽었죠? 페이스북이요. 에휴. 예전에 아, 네. 그랬나요? 네. 하여튼 뉴스 아 그것도 해도 된다. 뭐요? 제가 중국어 공부하고 있을 때 네. 중 그 단어 외우기 15분 동안 단어 외우기 단어 하나 외울 수 있거든요. 네. 계속 연습하면 단어 하나씩 뭐 15분이 뭐 하루에 뭐 네 다섯 번 정도 남는다 치면 네. 벌써 뭐 다섯 여섯 개 외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루 매일매일 해가면 티클모아 태산입니다. 참 좋네요.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저랑은 좀 거리가 먼 왜죠? 왜죠? 아니,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는 그 15분 동안 아, 이 방법 상당히 좋고 상당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공부 그,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티 씨 팁은 또 있나요? 팁이요? 뭐 팁이요? 요새들 흔히들 다 아시죠? 이거는 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뭔가요? SNS를 아 네 아 정말 힘들죠. 제가 뭐 아 정말 힘들 그 동사는 안 얘기하겠는데 SNS를 네. 이라고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아 근데 그 얼굴 뭐 어떻게 책은... 하라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아 근데 제가 네. 정말 SNS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얼굴 책은 디액티브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도 아무리 패스워드를 바꿔도 너무 세팅이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바꿔달라고 해야죠. 아니 리셋 할 수 있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네. 내가 모르게 바꿔달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 아예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지우고 아 그것도 못 하자면은 지워야죠. 뭐 어떻게요? 지웠어요. 그래요? 아 근데도 안 돼요. 에이. 그 의지 부족인가요? 네, 동기부여가 적네요. 하여튼 그것도 있고 페이스북 진짜 시간 정말 많이 소셜 네트워킹 네. 시스템인가요? SNS가? 네.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소셜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고 막 이런 건데 별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소셜 네트워킹을 하게 해주진 않는다. 거의 뭐 스토킹 수준이죠. 네, 그것도 소셜리 한 거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뭔가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좋은 거 한데 SNS 보면은 다들 이렇게 자기 잘한 거 위주로 좀 그쵸. 많이 그리고 네. 정말 어쩔 때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보실 수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하시면 거기 댓글이 또 달리잖아요. 그런 네. 걸 또 민감한 분들도 있고 약간 관심 받기 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자신감 부분도 어느 정도 채워주는 건 없지 그쵸? 않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익보다는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에? 읽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읽는다. 발음이 워낙 네. 안 좋으셔서 방금. 네. 읽는다. 네, 괜찮아요? 네. 네. 있는 게 많아요. 뭐 있는 것보다 있는 게 많아요. 네, 어쨌든. 네, 네, 네. 네, 타임 매니지먼트 뭐 팁으로 또 생각드리자면은 네, 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네. 안 나시면 네. 생각하시고 계시고 네. 저는 프라이어리타이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짜잘한 거나 뭐 큰 게 많은데 정말 끝내야 할 일을 끝까지 밀어놓고 예를 들면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거 네. 다른 재밌는 거 다 앞에 놓고 공부하는 거 밤 늦게까지 해놨다가 결국에 잠 못 자고 그 다음날까지 새벽까지 깨어있고 네. 그런 경우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네. 프라이어리타이즈. 프라이어리타이즈 하는 거. 네. 그래서 결국 중요성. 중요성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는 좀 이런 관계가 있죠. 어떤 예를 거죠? 예를 들어 더 높은 사람이 시켜준 거 위주로. 아, 그렇죠. 아,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더 예를 들어 직속 상관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저쪽 상대 다른 쪽 파트 분야의 상관 쪽 말을 들을 거냐 하는데 직속 상관 말 들어야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그건. 아니면 직속 상관한테 저쪽 상관이 이랬다. 어떻게 할까 물어보든가. 근데 그런 것도 네.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직속 그 말을 들으면서 본인 일도 다 같이 끝내는 사람 있어요. 저희 일하는 사람 중에. 아니 근데 그거는 애초에 정말 일을 잘하는 건가요? 약간 그거는 민족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애초에 민족 네 그런 건 민족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애초에 못 끝낼 그 시간 내에 못 끝낼 만한 양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6시에 끝나는데 5시 45분에 주시는 분들 가져와가지고 이거 오늘 다 끝내야 된다고 네. 이러면은 그게 진짜 할 수 있는 그 방금 얘기하신 분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 게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롤이 되게 바빠요. 네. 왜냐면 손님을 계속 만나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속 상관이 뭐 갑자기 이걸 하라고 시키면 네. 못해요. 손님 보면서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아 동시에 해야 돼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근데 해야 돼요. 네. 아 이건 제 네, 저희 이건 저의 네 생각보다 타임 매니지먼트 하면서 자기 경험담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계획한 것보다 솔직히 몇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시간이 좀 지금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 하에 네 갑작스럽게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오네요. 네 갑작스럽게 네 저희 작별 인사를 때 네. 아닌 네. 아 저희 성공 사례도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네. 실패 사례만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한국에 있는 그런 타임 매니지먼트가 뭐가 있을까 미셸한테도 또 그쵸? 물어보면서 한 번 더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2편은 네. 뭐 다음 미셸 같이 오신 후로 네. 오신 후에 계획을, 같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저희 그러면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 듣고 오늘 마무리하실게요. 그러면 여기서 안녕. 안녕. 너와 손을 잡고 걸어갈 때면 나는 항상 노래 부르지.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동안만 멈춰줄래?